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르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여행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헬라의 수도로서 당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고 또 철학과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또 설교하였고 또한 거리에서 또한 또 에피크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도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토아파는 또 금욕적이고 또 자연과 또 우주 신을 하나로 보는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학파였고 또 사후 세계와 또 그런 어떤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반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최고로 여겼으며 또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또 창조를 부인하고 또 생명의 발생이라든가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역시 또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아니하였던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의 말을 좀더 자세히 듣고자 그들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작은 바위이지만 재판관과 원로들이 모여서 역사, 철학, 또한 종교 문제들을 토론하고 또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언덕이었습니다. 곳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옆에는 아테네 전경이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크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유네스코가 왜이 세계고적 1호로 지정했는지 알 정도로 그 위엄과 웅장함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우상의 신전을 옆에 두고 또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을 보인 모든 곳이 보이는 이그 언덕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라에서도 그렇고 바울 때문에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도 바울은 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던 것이요. 바울은 거룩한 분노와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또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크리에이터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범신론에 믿는 그런 스토아학파나 또 창조를 부인하는 에피크로스학파는 전혀 다른 아주 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유일한 절제자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인간으로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 신전을 비롯하여 각자의 신전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신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성전 모독자라고 해서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신전이나 또는 웅장한 교회당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라든지 거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쇠에 부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전이나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게 이렇게 신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창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경의 여기는 것은 바보와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연들을 보면 그랜드 캐니언에도 가면서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계획하고 또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테두리 안에, 생각 안에, 또한 이 건물 안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 sustainer라는 분입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단 한순간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사라지면 또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아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한 무엇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신화 속의 신들은 모두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노하지 않게 또 그들의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또 음란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절대자이시오.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또 가정도, 호흡과 생명도 모두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 ruler이라는 분이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바울은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영태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세상 역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의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신명기 32장 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들을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기 12장 23절에도 보면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며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역사는 나라의 생성과 소멸, 또 흥함과 멸망, 개인의 출생과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친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따르고 또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 이어서 또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는 우리 인간과 친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속의 신들처럼 자기 세계에서 팔짱을 끼고 인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고 또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그 문을 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수 있는 것 그분은 바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이 바울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0절 32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 judg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기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닭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른다고 핑계내고 또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벌을 다 내리시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된 후부터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디서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어떤 민족이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냥 간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나 개인이든지 다 구원을 얻지만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거부하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바울이 다섯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바로 32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의 사후세계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창조주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나니 보기 듣게 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또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이 말을 듣고선 그들은 혼란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게 되고 또 조롱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이 진리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17장의 전체의 메시지를 보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또 거룩한 분노와 또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은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2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레오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존귀심이 많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들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바울은 이곳 가운데 아덴의 성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상을 보고 그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들도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상들을 보고 그들이 우상 가운데 있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가야 됨을 불구하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충성이 우상에게 새겨진 것들, 우상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 거룩한 분노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와 열정들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또 그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는 그들에게, 우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시오, 또한 심판자, 다시 오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대한 거룩한 분노와 또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이 사회와 또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또그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그들의 필요와 아버지의 그들의 또 거룩하지 못함들을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